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.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너 아닌 사랑은 그저 스쳐 지난 것처럼 나를 내게 주려고 난 열지 않아서 내 마음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넌 있어준 거야. 나의 방황의 끝에서 서러워하지만 우리만의 축복을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